네. 1월 5회. 뭐 항상이야 네. 몇 년 안 된. 두 번.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항상 1월 5회 네. 그 전해 결산을 영화들. 하죠. 네. 보통 결산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요즘 이제는 그래도 요게 나올 때쯤에는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1월에 이렇게 네.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2017년 기준으로 2017년을 사실 돌아봤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헐리우드의 이제 하비 웨인스타인에 대한 이야기죠. 네. 요 얘기를 사실 저희가 그 올해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사실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저희가 요 얘기를 되게 뭐 깊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이라도 언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했고요.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혹시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비 웨인스타인이라고 네. 웨인스타인 컴퍼니라는 네. 되게 인디 이쪽 영화로 되게 사실 대단한 그 헐리우드의 큰 손이죠. 타란티노 영화도 많고 네, 많이 많고 캐롤도 이 사람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디라거나 이런 옥자도 아 옥자래 그 설국열차 네. 설국열차도 이제 뭐 짜르네 마네 때문에 이제 싸웠던 사람이 이 하비 웨인스타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형 되게 그런 성폭력 네. 관련 성폭력을 했죠. 네, 성폭력을 네. 했다라는 이런 폭로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네. 뉴욕타임즈였나요? 어디서 폭로를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커지고 엄청 이 사람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투 운동 나오면서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헐리우드 네. 전반 네. 네, 어떤 그런 성폭력 네. 사건으로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네. 너무 많은 이제 이름들이 거론되고 나오면서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 저희가 언급을 하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달이나 뭐 근데 근데 점점 이제 이야기가 너무 네. 네 커지고 사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다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커졌기 커져서. 때문에 이제 다들 네.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보통 여성 배우들이 서로 이제 연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투 운동이 되게 크게 벌어지고 언론이 되게 힘을 보태주면서 많이 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간단한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도 터졌잖아요. 그 픽사의 존 라세터. 아, 네. 아, 네. 네, 존 라세터도 터져가지고 그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잠깐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리진 않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잘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케이시 애플렉 얘기도 나왔지만 네네. 벤 애플렉도 이제 거론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도 뭐 사실 그니까 맷 데이먼도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클린하다고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고 또 이제 코미디언 루이스 CK 네 루이스 CK도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근데 루이스 CK는 밝혀졌나요? 확실히 루이스 CK는 되게 강하게 네, 아니 본인이 또 시인을 했어요. 근데 시인을 했는데 그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또 특유의 약간 농담처럼 비꼬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루이스 CK 사과문을 누가 첨삭해준 걸 봤었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쵸. 그 사람은 그런 스탠스로 네. 그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기도 했고 약간 그쵸. 그런 식의 액션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계속 얘기 나왔지만 이제 어떤 특히 엔터테인먼트 헐리우드가 얼마나 공고한 카르텔, 그러니까 남성들의 카르텔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요거가 이제 지금 무너지도록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과정으로 보여요. 네. 뭐 로만 폴란스키나 이런 감독도 그쵸. 그렇게 출문이 많았는데도 뭐 도망가면서 영화 계속 찍고 거기 뭐, 붙는 사람도 있고 서명운동하고 그 서명운동 과정에서 하비 웨인스타인이 힘썼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브라이언 싱어도 그렇고 네. 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케빈 스페이시도 결국에는 그쵸. 하우스 오브 카드 새 시즌에서 빠지는 걸로. 나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아까 이제 본 소식인데 데이비 핀처가 촬영하던 영화에서 아 영화, 핀처도? 네. 케빈 스페이시가 아마 주연이었는데 네. 영화를 거의 다 촬영한 상황에서 하차를 네. 시키고 그 이제 크리스토퍼 플러머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부터 그 장군으로 나오셨던 그 연로 배우가 네. 대신 이제 들어가서 네. 정말 빠르게 네, 재촬영을 다시 몇 주 동안 재촬영을 날렸대요. 진짜 대단하다. 다 날렸대요. 그게 정말 대단하고 그 연로하신 배우가 그 타이트한 스케줄에 맞춰서 연기를 해내신 것도 정말 대단하고 준 씨가 언급한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올 더 머니 인 더 월드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 레트너 그 DC 유니버스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블랙 레트너도 관련이 터져가지고 네. 그 갤가도 배우가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빠질 거다라고 자기 커리어를 걸고 얘기를 하고 여러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블랙 레트너가 해임됐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곧 내년에 있을 골든 글러브에서 여성 배우들이 이제 이거에 항의하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그런 네. 의미로 검은 옷을 많이 입을 예정이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액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헐리우드라서 사실 가능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헐리우드라서 네. 가능. 만약에 이걸 상황을 바꿔놓고 한국이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얘기를 자연스럽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은 뭐 과거 정말 멀리 가자면 이제 뭐 멀리까지도 아니죠. 장자연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크게 없죠. 사실은 이렇게 막 힘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막 누가 잘리고 막 그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연대가 가능하기까지 하고 그걸 좀 공식석상에서 많은 여자 배우들이 자신의 그 의견을 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호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쵸. 이게 한국으로 오면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사족으로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런 여성 배우들의 연대가 최근에 그 인도에서도 좀 있었어요.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그래서 거기도 뭐 내셔널 어워드나 이런 데서 좀 관련된 퍼포먼스를 하고 뭐 발언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네네. 한국으로 보면 이상하게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목소리는 사실 계속 있었는데 그쵸, 이게 뭐 언론 그러니까 사실 하비 웨인스타인이 이렇게 크게 터진 것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크게 나오고 다들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겨우 가능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거가 사실 그동안도 말은 계속 나오고 추문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아니야라고 해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아, 좀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 작년에도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한창 돌았을 때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 되게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네, 좀 그렇네요. 다 더 힘을 뭐라고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조심스럽네요. 되게. 예전부터 되게 김기덕 감독도 네, 있었고 몇몇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나홍진 감독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네, 한참 항상 나오죠. 항상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고 근데 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워낙 약간 영화를 좀 자유롭게 찍다 보니까 그게 예술로 좀 포장되는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기덕 감독은 실제로 뭐 집행유예도 받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지금 뭐 재판 중인 거 하나 있다 했던데. 네, 그거 그래서 때린 건 인정한다라고 해서 뭐 지금 재판이 되고 있고 뭐 항소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사실 근데 한국 상황을 보면 옛날에 뭐 제일 유명한 게 염정화 배우의 이제 테러리스트 같은 영화 네네. 그거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노출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약간 몇십 년이 지나서 토크쇼 같은 데서 그냥 웃으면서 하잖아요. 이런 네. 일이 있었다 약간 되게 해프닝이었다고 임권택 같은 감독도 여기서 잘 자유롭지 네. 못하고 이상하 씨 그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전반적인 문화가 아직 조금 더 공고한 것 같아요. 그런 남성들이나 이런 폭력에 대해서 좀 눈 감아주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더 공고하지만 다양한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저는 많아지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그 뭐 찍는 팸이라는 것도 나왔고. 네, 근데 문학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이 계속 덮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중년 남성들이 지금 거의 뭐 영화 평론이나 아니면 뭐 문화 평론이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위를 상위권을 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한창 자라나려는 그 여성들을 네. 착취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경력 단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비단 배우뿐만 아니라 뭐 스태프들도 네, 스태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평론이나 네. 아니면 뭐 영화 쪽에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을 함으로써 그거를 공고하게 하는데 어쨌든 일조를 하고 있는 네. 그게 참 근데 침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아마 언업계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 폭로를 해도 그 할리우드 여배우들처럼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기를 그만두거나 뭔가를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그 당시에 해시태그가 나왔을 때도 이제는 영화를 그만둔, 그러니까 그 업계를 그만둔 사람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한 걸로 봤어요. 네, 네, 네. 그것도 되게 좀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아, 그 할리우드에서 이제 리즈 위더스푼 같은 사람이 제작사를 설립한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좀 더 활약하는 영화를 만들자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시작한 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문소리 배우도 이제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를 찍은 게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고 네,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연이라거나 이런 배우들이 시나리오가 안 들어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아, 참 어떻게 되게 어떻게 말을 붙이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 안 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걸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언급을 안 하고 가는 거는 약간 저희가 기만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렵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좀 힘을 내고 야 뭐 한국은 위플래시가 열정에 대한 영화로 소비되는 나라잖아요. 그쵸. 넌 저렇게까지 열정을 부려본 적 있냐? 이게 이제 왓챠 뭐 추천 가장 많은 댓글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폭력에 대한 게 예술이라는 걸로 더 이상 덮여지지 않고 그럴 수 있고 뭐 영화 잘 나왔으면 됐지라는 식으로 저희 소비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영화들에 대한 뭐 보이콧이랄까 외국은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로튼 애플. 아, 네 봤어요. 네. 네. 그거를 검색을 하면은 그 영화에 성폭력 관련 가담 그 연루된 스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진짜 이것도 엄청나다. 진짜 누군가의 어쨌든 네.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런 네네. 걸 아카이빙을 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민감해지면은 결국에 업계는 돈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해서 뭐 저부터 열심히 네. 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 어떻게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저희 이제 2017년 네. 네. 영화의 어떤 저희끼리 뽑은 베스트를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사실 저 진짜 고백할 게 있는데 저 네. 개봉 영화 진짜 많이 안 봤고 넷플릭스로 얘기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저 넷플릭스 진짜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AS 특집을 또 따로 한번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AS 특집. 그래야 될까? 저도 그 뒤로 엄청 많이 봤어요. 어, 아니 그때 제 언제지? 준 씨 블랙미러 얘기할 때만 해도 넷플릭스? 막 이랬는데 저희가 한번 넷플릭스 특집을 한번 했었죠. 맞아요. 그 이후로 근데 사실 올해도 좋은 영화가 없진 않았어요. 네. 없진 않았는데 아 이게 없진 않았어요. 저 하나만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알아요. 덩케르트. 덩케르트.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본 것 중에서 네. 네, 그래도 저희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고른 영화들에 대해서 좀 뽑아봤고요. 네, 그걸 언급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네. 제가 대표성을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본 줄을 시간 관계상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서로의 네. 리스트를 좀 이제 공유를 네.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꽤 겹쳤는데 올해는 진짜 올해는 하나도 없지 않나요?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진 않아요. 하나도 없지 조금씩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독보적인 영화 하나가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사실 뭘 넣어도 조금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령가 살인 사건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고 그거가 있으면 전 그게 들어갈 텐데 고령가 살인 사건은 재개봉이기 때문에 그치? 사실 아니, 아니요 최초 개봉이에요. 아... 한국에 예. 어쨌든 개봉 아니에요. 그렇네. 아 저는 네. 고령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개봉 자체는 최초 개봉이에요. 아 그렇네. 개봉 네. 자체는 최초 개봉. 저는 재개봉 당연히 재개봉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봉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올해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를 네. 나눠봤는데 진짜 겹치는 게 없어요. 한번 그래요. 네. 누구부터? 펜펜님 항상 저요? 시작은 펜펜. 아 겹치는 게 있긴 있네. 저는 네. 겹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 준 씨랑 저랑 겹쳐요 하나. 아 뭐가 겹치죠? 그것. 아, 그것. 네. 저는 올해 가장 많이 본 영화. 진짜 내가 덩크르크 먹여 살렸다 진짜. 몇 번 봤어요? 네 번 봤어. 그것도 CGV IMAX에서 두 번 보고 그리고 MX관 코엑스 MX관 네. MX관 맞나? 어 거기서 두 번 보고 해서 네. 한 뭐 돈으로만 따지면 한 그래도 한 8, 9만 원 쓴 것 같은데. 그러네요. 또 용암에 같은 데는 가격이 네, 그렇죠. 좀 세니까. 덩케르크가 압도적으로 저는 1위고요. 다섯 네. 개를 뽑았는데 네. 나머지 것들은 사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그러니까 좋지만 다른 것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덩케르크 그랬고 그리고 저는 문라이트도 되게 재밌었어요. 문라이트랑 네. 블레이드 러너가 2049가 같은 네. 급이고 좀 도군이 웃고 있어요. 난 왜 웃는지 알지? 아니 어떤 분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어떤 분이 개수님 개수 아토믹님 아, 네, 네. 그 어쨌든 청취자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좋게 본 사람과 안 좋게 본 사람의 네.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싸웠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싸웠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싸워봐서 좋겠는데 저는 심판 보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이 그, 그날인가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문라이트는 되게 2017년에 개봉했는데 되게 오래전에 개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너무 초반에 개봉해서 완전 연초에 건가? 했죠. 네. 맞아요. 저 연초에 한 영화들이 좋았나 봐요. 너의 이름은도 예, 연초에 1월에 했었는데 이것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준 씨랑 겹치는 게 그것 네. 그것 저도 좋았어요. 만약에 그것. 뭐 사실 저도 베스트에 들어가도 문제는 안 돼요. 저는 한국 영화를 올해 많이 못 봤는데 네. 근데 진짜 극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제일 만족감이 뛰어난 영화는 이 중에 덩케르크, 블레이드 러너, 그것 세 개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준 씨랑 같이 네. 저도 좋아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좋겠네요. 좀 길긴 길었는데 네. 저는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폭탄이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나에게 공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 기대하고 본 영화가 그것이 진짜 오랜만이라서 딱 그냥 봐도 이렇게 다 각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데 저는 사실 그런가요?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킹의 원작 자체가 워낙 좀 템포가 길고 분량도 길고 근데 이게 영화가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2부가 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떡밥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2부로 나눠서 개봉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고 주인공들이 다시 성인이 돼서 현재 시점에서 되는 이야기로 나뉘는데 원작이 그거를 되게 영리하게 그 이 지금 유년기 분량만 딱 해서 2시간 반 정도였나? 그 정도에 딱 담았는데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배경이 아마 60년대일 거예요. 소설 자체가 아마 80년대 후반이나 그쯤에 나온 네네. 소설이라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뭐 20년 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2, 30년 전이 80년대인 거죠. 그리고 마침 요즘 할리우드에서 이제 80년대가 굉장히 네네. 뭐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라던가 네네. 뭔가 이렇게 그때가 이제 호황기이기도 했고 뭔가 그쵸. 그런 그리워하는 레트로나 약간 그런 이제 로망스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공포감을 주는 연출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이제 아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우들의 연기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뭐 구니스나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세대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80년대를 배경으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 비교하게 돼요. 전 되게 그 기묘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네. 비교하게 되는데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막 보면서 막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80년대니까 저기서 어디로 가면은 기묘한 이야기의 애들이랑 만나겠네 아니면 E.T.의 엘리엇과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네. 아, 같은 시간에서 같은 시간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슈퍼에이트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감독 저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냥 원작을 생각하고 그 예고편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저 사실 처음이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델토로가 제작한 마마라는 네네. 영화를 이 감독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제가 봤었더라고요. 저는 마마는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그랬는데 분위기는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것이랑 네. 그래서 그 2018년에 그거 2가 나온다는데 파트 2. 네, 그것 파트 2 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좀 길었어도 그냥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공포 영화. 라고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작품성이 좀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것을 보면서 역시 원작이 좋아야 공포영화는 원작이 좀 좋아야 사실 원작 소설에서 지금 나오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원작 소설에 그걸 되게 영리하게 없애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꾸는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 얘기를 잠깐 했을 때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 어떤 게 네. 그런 공포와 네. 스탠바이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전에는 화면 시뻘개져가지고 진짜 막 머리카락이 뜯어질 것처럼 비명을 지르다가 그 다음엔 다 같이 하호 깔깔깔하면서 화장실 닦고 아, 그게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전 되게 잘했어요. 저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되게 좋아가지고 캐리가 생각나서 저는 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오마주들이 있죠. 그런 80년대 호러 영화들이나 내년에도 잘 만들어주시길 보러 갈게요. 네. 그리고 또 덩케르크. 네. 뭐가 그렇게. 덩케르크는 다 보셨었죠? 네. 저 용암에게서 봤어요. 저 안 봤습니다. 덩케르크 안 봤어요? 네. 세상에. 아까 스타워즈 안 봤다를 말할 것 같아. 그런 느낌 보내줘요. 이미 살짝 보냈어. 안 볼 때. 아유, 뭐 논란인데 뭐. 아, 논란인데 내가 아는 논란이 아니야. 인터스텔라의 논란이 아니었어서 전 덩케르크 보고 나중에 막판에 진짜 용암에게서 처음 보고 울 뻔했어요. 마지막에 야씨 이게 영화지 이러면서 마치 40대 중년이 된 그런 꼰대의 마음으로 야 영화 학도도 다 이거 여기 무릎 꿇고 말아 이거 막 약간 야 노트 챙겨 야 처음 볼 때 그냥 보고 두 번째 볼 때 PBR면서 봐 근데 되게 뭐랄까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논란의 전쟁 영화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그렇게 막 도드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국뽕 영화긴 한데 그렇죠 국뽕 영화도 이 정도로 만들면 인정해줄 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점이 가장 훌륭한가요? 저는 이제 안 본 사람의 입장에서 좀 그게 궁금한 게 일단 화면, 그러니까 시간 분할을 네. 지상이랑 바다랑 하늘로 나눠서 아. 공군, 뭐 육군, 해군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그게 논란의 장기잖아요. 그쵸? 교차 편집. 그쵸. 교차 편집 그게 장기인데 뭐 바다, 뭐 어디 해서 그거를 잘 분할해서 촬영을 했었고 특히 그 해상씬?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해전? 하늘? 네네. 공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공군, 그래. 어? 공군. 네네. 네, 그 씬이 그거는 IMAX에서 봐야 될 것 같은 IMAX에서만 제대로 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물론 음악도 마찬가지였었고 IMAX 뽕이 제대로 들죠. 그쵸. 네. 논란이 근데 IMAX를 왜 고집하는지는 대충 논란 영화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AX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때도 저희도 제가 되게 뭐라 그랬지만 이게 되게 파편화처럼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네. 상영 포맷이 네. 뭐 IMAX 필름으로 볼 때의 비율, 레이저 IMAX로 볼 때의 비율, 맞아. 일반 IMAX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서 이게 되게 짜증이 났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용산 IMAX의 네. 레이저 IMAX라고 해서 저도 거기서 봤는데 저도 똑같이 그래 이 정도면 IMAX 뽕 받을만 하지라고 저도 되게 느꼈어요. 보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항상 그 논란이 IMAX라는 이 포맷에 경도돼가지고 영화 자체에 점점 이게 감을 잃나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요 그래, 그래도 돼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정말 황홀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IMAX 시퀀스들을 저도 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대를 네. 이렇게 이 편집도 너무 잘했고 편집을 너무 잘했어요. 시간대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그거를 갖고 노는 연출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거기에 음악도 되게 그러니까 음향도 되게 적절하게 배치됐고 그쵸, 음향 좋았죠. 저는 그래서 음악을 한번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코엑스 네. 소니 맞나? 아무튼 MX관에서 봤었는데 네. 아 IMAX가 차라리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어만은 네. 그렇죠. 딴 얘기지만 제가 올해 한스 짐머를 보고 왔거든요. 네, 내한했을 네. 때 거기도 덩케르크 했었나요? 저 덩케르크만 별로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음악 뭔지 알잖아요. 한스 짐머 음악 대충 뭔지 알. 그거 블레이드러너 2049 볼 때도 아 이거 이거지 막 이러면서. 아무튼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저도. 네 덩케르크는 네.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개봉하진 않겠지만 재개봉 뭐 한 3-4년 뒤에 하려나. 문나이트. 네, 문나이트. 문나이트 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문나이트는 근데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초반이라 연말 영화로 치기에는 너무 저는 심지어 이거를 왓챠 플레이에 올라와서 봤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올라왔나? 이게 언제 영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저도 곧 블루레이가 와요. 아 그렇구나. 문라이트는 근데 포스터부터 너무 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뭐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뭐 네. 어떤 시퀀스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되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들 자체가 되게 유하고 뭔가 뭔가 가슴 깊은 곳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포스터 같은 영화잖아요. 이 네. 포스터가 진짜 잘 만들었지만 네. 그 사실 그냥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입을 하기 위해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영화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성장 영화긴 한데 주인공이 흑인이고 또 이제 퀴어 성향을 갖고 있고 게이고. 그런 또 빈민가나 이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마치 막 내가 그 사람이 된 입장처럼 영화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이제 결국 좀 남의 성장을 관찰하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영화인데 임팩트가 확 그렇게 강하게 오거나 아니면 막 내가 막 눈물을 왈칵 할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보고 나면 이 영화를 막 좋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 영화를 싫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 저도 딱 그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긴장했던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이런 게이나 성장 이런 영화들을 찍으면 네. 되게 이상하게 막 그 억압받고 그런 거랑 그리고 19금 씬 되게 이상한 게 나오고 가끔씩 아니면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뜬금없이 누가 죽거나 막 울면서 막 바다로 뛰어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쵸 영화 그런 게 없죠. 네 되게 다행이었고 마지막 그냥 문라이트 딱 단어 들었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뭐 시퀀스 없이 그냥 무난 잔잔한 영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뭐 흑인이고 뭐 게이고 그래서 이입이 안 된다라고 하기엔 저희가 온갖 외계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다 이입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저도 그렇게 확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뭐 근데 뭐 예, 흑인 뭐 이런 거랑은 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극찬을 한 것만큼 저도 그렇게 썩 오진 않았던 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가 기대한 거가 보다 너무 영화가 정말 깔끔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포스터 그런 바다가 있는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영화가 유하게 흘러가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보긴 했지만 오히려 한 번 더 보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도 한 번 더 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입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은 어지간한 영화들은 이제 내가 저 상황이라면이라고 좀 감히 상상을 해볼 법한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차마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무튼 네 문나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오마에와 나마에와 이거 패러디 엄청 됐죠. 내놈의 이름은 막 이런 걸로 오마에와 나마에. 신카이 마코토는 워낙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되게 기대했던 작품이기도 한데 네. 이거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감독의 작품이라 그리고 그렇게 메가박스를 막 개봉하기 힘든데도 메가박스에서 좋은 환경에서 봤었고 그리고 OST가 너무 좋았었고 그 정도 때문에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논란도 있었지만 뭐 특정 장면에 관련해서 네. 근데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확실히 아 이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현재 극한의 경지 그냥 정말 하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작화나 색감에 있어서는 아 이게 지금 일본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극한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극장에서 보기 너무 예뻐요.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데 네. 또 뭐 비판받을 점은 또 비판받아야 되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블레이드러너. 저 아마 안 할 거예요. 왜 얘기해요 블레이드. 아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블레이드러너 2049 전 되게 좋게 봤었는데 도구는 저랑 반대 입장이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블레이드러너를 용산 암행에서 봤어요. 개봉날 가서.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블레이드러너 2049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가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황폐한 아름다움 뭐라 그랬었는데 황폐한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수식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리슨 포드는 약간 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근데 좀 길기도 했고요. 사실 음악도 한스 짐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관할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덩케르크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이드러너 2049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아하고 조금 더 덜어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길게 느껴져서 너무 팬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요? 제가? 아니요. 그 감독이 그 아, 감독이? 빌레브 빌레브가 이 블레이드의 엄청난 팬 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이게 립서비스인지 그런 모르겠지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작에 너무 이제 뭐 객관화가 좀 덜 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정말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원작에 대한 호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SF 영화 하면 잘 안 떠올랐었는데 이전에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SF라고 해도 그 이전 영화 뭐였죠? 컨택트. 컨택트도 SF인데 그거랑은 그쵸.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다르죠. SF 판타지라고 해야 맞나 이거는? 그냥 블레이드 러너. 참고로 컨택트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블레이드 러너 감독을 맡았다고 했을 때에 컨택트를 보고 블레이드 러너 괜찮게 나오겠다 했는데 컨택트처럼 안 나와서 저는 컨택트처럼 나오기는 약간 그쵸. 그러니까 빌레브 콘텐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 영화계에서는 좀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히스토리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고 알겠습니다. 아 싸우고 싶은데 도군이 시간 남으면 싸워볼까요? 도군이 바로 그 분위기를 이어서 하실래요? 그럴까요? 네. 도군 어쨌든 블레이드 러너 저 제가 하면은 어쨌든 블레이드러 좀만 얘기할까? 아니야. 블레이드러너 우리 다음에 저까지 보고 나서 맞아 안 봤지. 우리 드니 빌레브 영화 얘기하면서 한번 하면 돼요? 그래요. 그때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드니 빌레브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뽑은 게 쭉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네. 먼저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최고는 과연 도군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신년 특집 마지막 편을 기대해 주세요.